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괴뢰 호전광들이 최대 열점 수역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 서해의 섬들에서 28일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백령도의 괴뢰군 6해병요단과 연평도에 배치된 부대들의 보호 미사일, 공격용 직승기 등이 여기에 투입됐습니다. 괴뢰 호전광들은 북의 화력 도발과 기습 침투, 서해상에서의 무력 충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실전적인 절차를 숙련한다는 명목으로 1,500여 발의 포탄과 미사일을 쏘아대며 전쟁 소동에 미쳐날뛰었습니다.